모든 멍청 건 없었네. 오르다 내리다 그 자체로 어느새 서로 지쳐버렸네.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반복된 시선 서시선 속에 이쯤 되면 지겨워졌네. 반복된 시선 서시선 속에 우리 서로 지쳐서 지겨워졌네. 사소한 말다툼의 시작이었었다. 내가 너보다 무거워진 순간 속가 애초에 평행은 존재한 적이 없게 더욱 욕심내서 맞추려 했을까. 사랑이 없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의 자체면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 없을까. 서로 추적으로 가득 카드를 치고 있는 듯해 그렇다면 뭐 Alright 반복된 시기 이제서야 끝이 내보려 해. Alright 지겹으신 게 누군가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가 좀 맞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맘 가는 대로 질질 끊지 말고 이제 내려지 말지. 그저 내보자고 반복되는 신속해. 이제 그만은 사람이 청간사하긴 하지. 한 명이었음 다치거든. 서로 나쁜 새끼 되기 쉽게 애매한 책임 정답여야 속에 지친 만큼 지쳐서 내가 듣는 이별은 이런 평행을 바란 건 아닌데 처음에는 누가 더 무거운지 사랑하며 서로 바라보면 오지. 이제는 누가 무거운지는 누구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싸움에 복시 노동가는 결국 이곳에서 내려야 끝이 날 듯하네. 가슴 섞인 서로 위하는 집 떠는 말도 이제 결정이야 돼. 서로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생각은 했다면 우리가 이리도 질질 끌었을까. 이제 마음이 없다면 이 시선 위는 위험해 위험해. 내 생각도 는 말고 Alright 반복된 시스게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겨우신 스킨 누군가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Hold up, hold up 네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Hold up, hold up 네가 없는 처음 그 현재 처음 Hold up, hold up 네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바람바람 네가 없는 네 시선 Alright 반복된 시스킨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겨운 시스킨 누군가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자고 반복되는 식속해. 이제 그만은 허락허락 네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허락허락 네가 없던 처음에 그때처럼 허락허락 네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허락허락 네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